50 languages. 75. 75. 75. إبداء الأسباب. 1. 이유 말하기 1. 이유 말하기 1. لما لا تأتي؟ 당신은 왜 안 와요? 당신은 왜 안 와요? الطقس جدا سيء. 날씨가 너무 나빠요. 날씨가 너무 나빠요. لن آتي لأن الطقس جدا سيء. 저는 날씨가 너무 나빠서 안 가요. 저는 날씨가 너무 나빠서 안 가요. لما لا يأتي؟ 그는 왜 안 와요? 그는 왜 안 와요? هو غير مدعو. 그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는 초대받지 않았어요. لن يأتي لأنه غير مدعو. 그는 초대받지 않아서 안 와요. 그는 초대받지 않아서 안 와요. وأنت لما لا تأتي؟ 당신은 왜 안 와요? 당신은 왜 안 와요? لا وقت لدي.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لن آتي إذ لا وقت لدي.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가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가요. لما لا تبقى؟ 당신은 왜 안 머물러요? 당신은 왜 안 머물러요? علي متابعة العمل. 저는 아직 일해야 해요. 저는 아직 일해야 해요. لن أبقى إذا علي متابعة العمل. 저는 아직 일해야 해서 머무르지 않아요. 저는 아직 일해야 해서 머무르지 않아요. لما تذهب الآن؟ 당신은 왜 벌써 가세요? 당신은 왜 벌써 가세요? أنا متعبان. 저는 피곤해요. 저는 피곤해요. أذهب لأني تعبان. 저는 피곤해서 가요. 저는 피곤해서 가요. لما أنت ذاهب الآن؟ 당신은 왜 벌써 가세요? 당신은 왜 벌써 가세요? الوقت متأخر. 벌써 늦었어요. 벌써 늦었어요. سأذهب لأن الوقت أصبح متأخرا. 저는 벌써 늦어서 가요. 저는 벌써 늦어서 가요.